잊지 못할 그런 이별이라 지독한 상처가 어느새 내게로 So right 이런 나보다 난 나보다 애틋한 이젠 그에게로 한 번의 life 한 번의 love 모두 줬는데 왜 한 번의 high 한 번의 bye 이렇게 끝나니 Yeah yeah yeah 네 기억이 나를 스친 now 나에겐 그때보다 now 아름다울 삶 그딴 것만 없어 너와 나 1년 지나 그날이 되면 보자던 그때가 어느새 오늘로 Tonight 이런 나보다 난 나보다 따뜻한 이젠 그 품으로 한 번의 life 한 번의 love 모두 줬는데 왜 한 번의 high 한 번의 bye 이렇게 끝나니 Yeah yeah yeah 네 기억이 나를 스친 now 나에겐 그때보다 now 아름다울 삶 그딴 것만 없어 너와 나 그것을 wrong 너에게로 나에게로 yeah 나는 못해 참지 못해 너는 모를걸 그놈을 검은 거짓 아름다운 널 나는 건진 now 너를 위해 날 모두 버린 now 한 번의 life 한 번의 love 한 번의 high 아름다운 널 나는 건진 now 너를 위해 날 모두 버린 now I'm no go yeah 네가 떠나고 난 그 자리에 I'm no go yeah 다른 사랑 그딴 건 없어 Come to my, come to my, come to my, come to my, come to my, come to my, two, three, four. 잊지 못할 그